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우롱하고 있는 이 유병헌 씨 일가 매우 치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놓을 다음 수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예측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유병헌 씨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한때의 측근 이청 전 세모유람선 선장, 그리고 도피하는 범죄자와 피의자 추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32년 수사 경력의 베테랑 형사 출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금 이 행태를 보면요. 네.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재산 빼돌리고 또 언론에 본인 도피한 다음에 금수원 동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단 말입니다. 네. 제가 우선 궁금한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유병헌 회장이 직접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네. 제가 7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사항을 진두지휘하고 치밀하게 계획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들 다 보고 지휘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동안 종편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 목소리 익숙하시죠? 네, 아주 많이 들었죠. 이 구원파 모임을 6년 전에 나간 이청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왜 나갔는지 내지는 구원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 잘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글쎄요, 우리 구원파 중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뭔가 이렇게 사람의 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게 구원파 아닌가 싶어요. 나갔다 들어갔다도 하나요? 나왔다 들어갔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거 제가 봤고요. 그런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도 꽤 있는 거 보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번 구원받았다, 구원파 모임에 왔다,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한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우리 구원파가. 근데 이제 1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청 씨나 또 부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의사로서 환자로서도 많이 뵀어요. 예, 또 역삼동의 그 식당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뵌 적도 개인적으로 있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이 막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나가셨다고는 생각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저런 위치에 있는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시는 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인상이시고 두 분 다 아주 이렇게 인격도 좋으신 분 같습니다. 자, 그럼 전격 호부 호영 프로젝트. I am your father. 내 아버지는 이청이다. 자, 이번 팟캐스트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교인.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예. 입교를 하셨군요. 예.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탈교를 했는데 아들은 아직도 거기 구원파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두 번을 데려왔는데도 도로 이렇게 데려가 버리고 하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는 전 그 강 변호사님이 이제 소송 중에 네. 그쪽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네. 아들만은 내놔라. 예. 왜 남의 아들을 데리고 있냐?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그쪽 변호사가 유 씨한테 얘기를 해서 네.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3주 만에 연락이 왔는데요. 네. 죽을 때까지 내 아들을 못 내놓겠다. 네 아들 못 내놓겠다 했다고 합니다. 유병헌 씨가? 예, 예. 유병헌 씨가 유병헌 씨의 그 예. 변호인을 통해서 예, 예. 지금 이청 씨가 아들을 돌려달라, 내놔라. 예, 예. 구원파로부터 이제 탈교를 시키려고 예, 예.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예. 유병헌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예. 왜? 거기서 아들이 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예. 씨의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유병헌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유병헌 씨의 사생활이나 많은 비밀들을 아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김혜경을 많이 보좌를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유병헌 씨 쪽에서는 워낙 유병헌 씨의 사생활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놔두지 않고 공갈 협박으로 붙잡아두는 측면도 있지만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도 하고 있고 네, 또 그 자체 내에서 많은 네. 것을 좀 그렇게 잡아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데려가고 두 번이나 군대 갔다 와서 또 데려왔는 또 데려갔습니다. 아, 예. 대학 졸업하고 데려가고 예. 다시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또 데려갔습니다. 이 유병헌 구원파에서는 남의 자식까지도 내놓지 않고 소송을 해도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인지 또 아들이 그곳에 머물길 원해서 그러고 있는 것인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까지도 지금 구원파로부터 이 되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정인데요. 바로 점전에 들으신 오디오 내용의 당사자 이청 씨 아드님 예, 출연하셨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이 이한호라고 합니다. 아, 제가 동나라 유명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 아버지에 대해서 뭐 잠깐 이야기하면 금방 앞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걸 필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잘 내용을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좀 질문을 해주셔야 네, 제가 그러겠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한호 씨께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나요? 아, 예,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쓰셨어요. 혹시 직접 쓰셨나요? 아, 예, 직접 썼습니다. 오. 글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가보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본인 소개를 했는데, 나이 29세, 전화번호 0176땡땡땡 이렇게 되는데, 궁금한 게, 아직도 017을 쓰나요? 아, 아니, 엄청 중요한 게 가짜 번호를 쓴 줄 알았어. 아, 017이 터집니까? 아, 예, 터집니다. 이게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썼는데 아, 뭔가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번호 제가 어떻게 하면 017에서 혹시 전화 안 왔나요? 100만 원에 좀 바꿔준다. 아, 전화는 왔었는데요. 그렇죠. 얼마 쫓으셨어요? 얼마? 아, 근데 번호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와. 이 번호를 써서. 얼마 제안했는데요, 그쪽에서? 아, 그냥 그 폰, 이제, 최신 폰을 아, 이제. 주겠다. 문자로 해주겠다. 와. 예, 이것만 봐도 굉장히 고집이 있습니다. 아, 고집 있네요. 자, 그러면 좀 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아버지의 핵심은 네. 지금 구원파에서 한호 씨를 감금하고 이렇게 네. 탈출을 두 번이나 시켰는데 네. 두 번 다 훔쳐갔다. 사실입니까? 저는 이걸 그죠 다른 사람 아들이 다른 분이었는지 제가 유머가 뭐였지 저는 아예 처음에 사실은 아버지가 6년 전에 나가실 때 나간 걸 잠깐 이야기 드리면 네. 집을 다 여기 저와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저까지 엮어서 다 싸잡아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아예 이사를 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도 저도 모르게 이 집을 이사했는데 그걸 제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예.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어, 예, 이사를 가서. 저는... 그러니까 집이 이사 가버렸고 예.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내가 나갔다 집을.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집 나간 거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집이 이사 가버렸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구원파가 감금했다. 요거는 뭡니까? 감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제 아버지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번은 그 부분, 이 부분은 또 들어서 너무 열이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작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종편을 안 봅니다, 일단. TV도 원래 많이 안 보는데 공중파도 보기 힘든데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종편 안 보실 네. 것 같아요. 공치 쓰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 종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아, 잠깐 알았어요. 아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이슈화 싶고 사람들 흥미 일단 시청률부터 올리면 되는 아 그거구나. 그러면 저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셨다가 그 방송 다 보셨다시피 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자르고 편집하고 내보내고 막 다른 방송 내보내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우 씨 하면 최근에 또 인터넷에 사진이 잠깐 나온 게 있던데 네. 그 어디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 하셨대요. 아 국회의사당 그때 뭐 왜 나가셨어요? 아 사실 그때 경찰들이 검찰과 합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요. 네, 아 사실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오래 있었지만 여러 사람 어떻게 보면 식구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막 죄인 취급 받아야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그 글에 표현했다시피 좀 이렇게 진짜 뭐 당한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아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냥 도와주러 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플랜카드가 이제 길다 보니까 딱 듣는 순간 아 저거 내가 드는 게 낫겠다 해서 바로 팔이 길어서 네, 일단 처음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팔이 길어서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걸 되게 이렇게 더 좋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들고 있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제가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남인가 사실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지역 감정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밖에서도 말이 많죠. 이 안에 대해서 여러 부류로 해석을 하고 하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들면서 사실은 어떻게 그걸 보신 분들의 그 감정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고 나고 저도 한번 1인 시위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광화문 이순신 동지상 앞에 가서 나는 구원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팔도 짧고. 아우, 굉장히 멋집니다. 초기용 대변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1인 시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 부모님이 TV를 딱 트시는데 저는 뭐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는 상태인데요. 애기랑 같이 이제 어머니가 TV를 트셨는데 아빠가 이제 집에 잘 못 들어가요. 이 사건 이후에. 니네 아빠 TV 나오고 있다. 중편에서 열심히 틀어주신 바람에 저희 아이는 TV 보고 이제 아빠를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상인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예. 다들 쓰시네요. 저기 아까 이제 한호 씨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한호 씨를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전에도 우리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 이한호 씨를 이제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제 그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한호 씨가 방송에 나가는 것에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그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게 천륜이라는 게 있고 또 천연지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호 씨가 너무 이제 건강해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참 이게 좀 걱정은 좀 덜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전화번호는 아시죠? 아버님 전화번호 네, 아시죠?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가끔 해요? 요즘에는 거의 못했어요. 요즘이라는 게 사고 난 이후로? 네, 사실은 두 번째 나간 걸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면 두 번째 예. 나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원래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나갔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여기 일하는 데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그걸 그 6년 전에 나가고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에는 이제 부모님 이제 가끔 가고 이렇게 했었고, 사실은 금방 권 선생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저도 6년 전에 나가실 때 저는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 대해서 또 어필을 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왜냐면 완전히 부모님 의견으로 해서 막 이상하게 저도 되고 막 하니까 저도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하게 발언을 하게 돼. 사실 제가 그 글을 쓰고 아 이게 글이 한번 쓰면 이게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할 수 없구나 싶었던 게,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사실 제가 그걸 글을 쓰고도 사실 아 저 되돌릴 수가 없네 싶어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그러긴 한데,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열이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요, 저는 좀 단순해서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저도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제 기억을 자꾸 꺼내기 싫어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방송도 사실은 그 방송도 그때 한번 잠깐 어쩔 수 없이 보고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래서 사실은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부모님이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마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진짜 막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머니한테는 전화 통화하세요? 아, 어머니도 사실은 어머니도 제대로 요즘에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대화가 좀 가족 간에 이렇게 좀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글을 올리고 좀 전화 통화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화 통화도 한번 들으십시오. 들으시고요. 아, 우리 한우 씨를 보면 참 한없이 좀 이게 가슴이 아프고, 그런 면을 보면은 참 이청 씨 부부도 자식 이야기는 좀 안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게 참 우리 마음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아, 참. 아,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좀 짠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 확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재밌게 놀다. 죄송해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 죄송해요. 아닙니다. 한우 씨,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방송하는데도 억지로 끌려나온 겁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아까 말로는 여기서 뭐 보고 들은 게 많다고 하는데, 보고 들은 거 많죠. 근데 특정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고, 저 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야, 아, 질문. 억지로 끌려나왔는지. 나오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끌려나왔는지. 지금 여기서 제가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전공을 하고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사실은 짜고 이런 것들 청년들이랑 하려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안에서 자발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제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네, 한우 씨를 딱 보면 불곰 이미지예요. 누가 감히 불곰을 이렇게 잡아오겠어요. 아, 그런가요? 017도 쓰시고. 그러면 한우 씨가 정확히 여기서 하는 일은 청년들과 함께 농사 관련 일? 근데 이제 아버님 이야기로는 유병헌 채찍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아들이 있으신가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제가... 다른 아들이 유병헌 씨 채찍꾼이고. 그러면 또 김혜경 씨의 채찍꾼에서 보좌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버님 그거는 어떠 뭐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그 김영 사장님하고 잘 아셨어요. 저는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운전 같은 거 이제 심부름 했어요. 이거 수리 같은 거 아버지가 하시던 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쉬는 날만 이렇게 그런 거 수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 되고 하니까 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듣기만 했죠. 부모님한테 들었던 분을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았던 건데 뭐를 해야 최측근인지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어떤 관계여야 최측근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 정의부터 좀 알려주시면 제가 도피총책이랑 비슷하게 매번 바뀌는 최측근 최승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저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또 한호 씨 요새 한호 씨 그 농사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사실은 제가 저번에 이 글에도 썼지만요.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저를 대하시는 부분은 있었죠. 그 글에도 썼다시피 저를 마약범으로 몰았고 사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부모님이면 그 가족 간에는 숨겨줘도 죄가 안 된다는데 부모님이면 제가 설령 했을지라도 저를 감싸줘야 될 부모님이 저를 오히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그 마약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마약 관련 고소건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간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마약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했어요? 제가 마약했으면 제가 농사 관련 일이니까 대마도 키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라고 하면 저 여기 동편이야? 왜 그래? 장성민 스타일 제가 농사 짓는 범위가 이쪽인데 그랬으면 검찰도 알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기억력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다른 걸 하다 여기로 뛰어와서 마약 그 고소권에 대해서 학교에 있을 때 잡아갔는데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경찰이 잡아갔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과수 의뢰했던 거죠. 뭘 먹었는데 잡혀갔어요? 녹차 환이요. 이거 뭐 기자들도 먹었을 수도 있고 한 그 자 반인데 소변 검사하면 카페인 나와 카페인 그렇죠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실험을 해서 이제 그 결과서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그런 거 다 나오더라 카페인 우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저는 학교 공부하는 중에 이제 과사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왜지 하고 하는데 이제 권장한 누가 왔다고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래서,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리고 내려갔죠. 그래서 갔더니 그 과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 10cm. 저도 183인데, 193 정도 되시는 분이 서가지고. 계시더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잡고 허리춤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봉고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그냥 봉고차가. 그래서 뭐지 하고 하는데 안에 한 4명 정도 더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잠깐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이제 차를 태웠어요. 이제 저를 중간에 태우고 이렇게 짜고 시켜서. 근데, 저희 이제 선배들이 이제, 우르르 왔죠. 후하로? 예. 큰일 났어, 형제들. 네. 그런 선배들. 단합이 좀 잘 돼서, 내려라. 맞고, 내려라 해가지고, 내렸죠. 숫자로 안 되니까, 우리 형사는 맞았어요. 근데, 숫자로 안 되니까 내리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다 내려가지 이제 근데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 그제서야 그때도 그랬네요. 먼저 그 전에 신분도 안 밝히고. 네, 그때도 먼저 잡아서 넣고 신분을 밝혔네. 아무튼 잡아놓고. 자, 그것도 일단 잡아놓고. 그래서 좀 저는 경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렇고 좀 지금도 그렇고 좀 신뢰를 많이. 그럼 얼마 동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잡혀있었죠. 구치소에서? 예, 구치소에서 일주일 동안 저도. 결과 나올 때까지? 그렇죠. 결과가 아니라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때 이제 차에서 이제 그 영장을 보여줬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중간책을 불러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책을 부르고 하면 널 놔주겠다.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만들고 제주에서 중간 유통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생전 아 그렇게 진행되나? 그때 알았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서 근데 제가 마약을 하면 제가 알아야 되는데. 뭐 듣는 말로 뭐 기분도 좋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느껴봤어야 제가 그걸 시인을 하고 뭘 하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부인을 한 거죠, 계속. 부인을 하니까, 안 부르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사실 순천으로. 아, 순천까지. 어디서 잡히셨어요? 용인에서 잡혀서 순천으로? 네, 용인에서 잡혀서 순천으로까지 갔죠. 그 이유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해 부모님이 저를 신고했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순천 경찰서 담당자 아는 분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이 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지 멀리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참 아버님도 그 발이 넓으신가 보네요. 경찰들하고도 또 이렇게 연이 닿고 그러나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아버님이 신고한지는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순천까지 가서 알았죠. 가서 고소인이 누군지 아 고소인이 네. 아버님 딱 써 있었어 그때 네, 상황은 그걸 알려줬어요. 이제 그 사람이 알려줘서 조서를 꾸미니까요. 네. 누가 고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 막 이야기하면서 한참 조서 꾸미더라고요. 별거 아닌 내용을 질문을 계속 하면서 아니 그때 아버지라고 하면 네. 당사자라면 아버지? 하면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마약 안 했어요 하고 아 전화랑 다 뺏겼습니다. 아, 빌려도 되잖아. 아 빌려서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아버지랑 제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 그 전부터? 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잖아요. 마약을. 와. 아버님이 고소했는데 제가 그걸 사실은 열받은 마음엔 할 수 있겠죠. 화를 내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대화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한다는 건 구치소에서 있자. 무의미했죠. 구치소에 있자.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도 2000... 몇 학년 때? 8년.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죠. 나중에 이제 무죄가 입증됐어요? 그렇죠. 저도 일주일을 살고 이제 갑자기 이제 밤에 그것도 사실은 그 실질심사죠. 구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날 판사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되게 마음 편했던 게요. 예. 이런 걸 몰랐어요. 몇 시간 후에 뭐가 되고 하는 걸 몰랐는데 사실 옆에 그 사기꾼으로 잡혀온 사람이 설명을 정말 잘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가 봐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이래서 사기꾼을 하는가 그걸 좀 알았어요. 똑똑하네.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됐죠.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그거를 딱 알고 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 말로는 당신 상황을 보니까 사기꾼 말로 풀려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도 사기였습니다. 왜냐면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떨어졌거든요. 구속이 떨어져서 사실 그날 뭐 증거가 뭐였는데? 증거가 그거였어요. 국과수의 그 감정격.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내가 이제 이 뭐죠? 밧줄을 묶고 이제 가는구나. 사람들이 계속 밧줄 묶고 다 나 교도소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저도 가는구나 하고 잠을 못 이뤘죠.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이제 나오라고 하더라고 담당 형사가. 그래서 왜 나가냐? 이야기도 안 해줘. 진짜 사기꾼한테 물어봐야지. 사기꾼. 근데 사기꾼 한번 사기 쳤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사한테 이제 검사가 나가라 했다. 자기들은 또 모른다, 자기들도. 그래서 나가서 이제 집에 그날 밤에 이제 내려왔죠. 이제 갈 때도 사실 없는 상황. 나가라는 게 석방된 석방. 네, 석방돼서 그 다음날 와서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 국과수 감정했던 게 실수를 한 것 같다. 한 것 같다라고 해요. 한 건데 한 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나는 일주일 동안 진짜 억울하게 이 상황을 겪었는데 한 거 같다? 얼버무려요, 다. 그 글 자체에서, 공문 자체에서 얼버무리니까 저 저는 산 거는 사실이잖아요. 공문도 사실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갔다라는 식의 추정 같은 그런 말을 쓰니까 사실은 그런 말 지금 사실 요즘에도 기자들 분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시간.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사셨는데 네. 나중에 그 손해배상 같은 거 이렇게 못 받으셨나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 실수한 이름도 사실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글에 이름을 썼어요.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이름 내려달라고. 아. 왜냐면 그때 그런 거 해서 상황 다 끝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서 뭐 변호사 뭐 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알겠다 하고 근데 그 이름은 내려준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도 내가 부모님하고 더 멀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 정확히 시인해달라.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자기 정부 기관이고 국가 기관인데 신뢰도가 있다.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 기분을 더 나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알았다. 대화 그분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이죠. 저 손해배상인 줄 알았는데 국가배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받아 국가 그 결정서도 받아놨지만 정부에 잘못 있다에 딱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이더라고요. 국가배상.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얼마 정도 나왔어요? 위자료 200 하고 이제 만족하겠네. 왜냐하면 제가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걸 그랬다. 법조인한테 쓰는 돈 이런 거 타고 하면 사실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 비용 따로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나 네. 그것만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그냥 하고 온 그런. 그러면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아버지는 왜 한우 씨를 마약 사범으로 신고를 했을까요? 참 이유가 궁금하네. 그거 사실 그걸 이야기하면 이제 제 가정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제 부모님하고 되게 힘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활달해졌지만 이렇게 말도 하고 어느 정도 하지 그때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아무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엄청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했어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해서 맞는 건 맞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계속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그 자리에서 막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 사실은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인상이 저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런데 아, 그 뒤에 숨겨진 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가족만 아는 거고 그리고 그 가족 이야기를 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알죠. 아, 너무 가식 같다. 왜냐면 제가 그 글에도 일부분 썼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버지랑 좀 멀게 됐죠. 예. 그러니까 나 더 멀어지게 그리고 마약 그렇게 된 부분이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20살도 넘었고 한데 그때까지 맞았으니까요. 제가 사실은 정말 제가 힘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힘을 더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반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20살 넘어서까지도 제가 그렇게 당하니까 저도 한번 반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맞는 와중에 이제 밀치고 도망갔죠. 제가 밀치고 더 해버린 저도 저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망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얘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이상한 건데 평상시엔 잘 맞았는데 안 네. 그렇죠. 도망가서 얘가 평상시에는 온순하게 내가 뭐 화를 내서 때리고 패고 뭐 다 해도 맞던 애가 반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제 해볼 수 없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얘가 이상한 게 된 거죠. 이상하게 바뀐 거죠. 지금 네. 아 그래서 이제 마약 그렇죠. 제 아버지한테 좀 심하게 대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화가 너무 올라와서 진짜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식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전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 놓고 집에 이제 집에 막 들어오게 했었어요 집에 오라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알았던 게 집에 그 들어오기 전에 다 이렇게 녹음 장치를 여기저기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무섭고 제가 그런 녹음 부분을 이야기했던 게 와 이렇게 감정을 싹 올려놓고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싸움을 일으켜서 제가 그럼 막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중에 또 이용을 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데 녹음을 시키면서 싸운다 이거는 조금 정상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참 예. 아 뭐 한호 씨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들 쭉 듣고 참 이게 뭐 그 전에도 뭐 한호 씨하고 뭐 이런 개인 이야기를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냥 아까 그런 제가 이제 멘트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조절은 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래도 아버지가 만일에 정상적이 아니어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는 드리고요. 아, 미안해요. 내가 막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우리 한호 씨한테 참 미안하네요. 미안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호 씨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만큼 나이가 됐을 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한호 씨 저기 종편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방송 보지 마시고 그 최소한 어머니한테만이라도 좀 이렇게 하세요. 아니 정말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마침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이 해서 저도 화가 나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한호 씨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한호 씨는 그 아버지 나오는 방송 절대 보지 말아요. 아니 진짜로 네. 아, 예. 의사로서도 그렇고 한호 씨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지 맙시다. 예, 예. 아,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팟캐스트나 들어주세요. 예, 예. 아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이런 건 예. 이 한호 씨 글 중에 좀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던데 그 네. KBS 최땡땡 기자에게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있는데요. 네네. 아버지를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네. 전 청해진 직원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청해진 직원의 90%가 구원파다라는 거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 그게 이정 씨였어요? 저도 그걸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좀 기다리세요. 네, 그게 뭐 직접 물어보신 겁니까? 아 예. 제가 예. 여기서 여기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많이 앞에서 제가 일도 하고 경기도 수고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부분 종편에 나 자유롭다 나 왔다 갔다 하고 사실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 자유롭다라는 걸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서 좀 지나서 방송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모자이크를 했는데 모자이크를 했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알지. 네. 아들 이게 모자이크를 안 한 것처럼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 뒷모습인데도 아 그래서 제가 캡처를 딱 해놨어요. 그 장면. 아. 네. 그 장면을 캡처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고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최형은 아, 네, 최땡땡. 최땡땡. 네. 최영원. 최영원 땡땡. 네, 기자였는데, 그날도 이렇게 그 앞에서 있는데, 딱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얼굴. 인터뷰는, 기자가. 왜냐면 뒷모습, 아버지는 뒷모습에 모자이크가 됐고, 이 사람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장면을 딱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딱 마주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죠. 혹시 이청 씨 아냐? 안다. 그 아들이다. 아 그러면 아 뭐 이렇게 이걸 설명하니까 아 그럼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언론으로서 아버지가 전 천혜원 직원인지 정확히 확인을 했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그 거기서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걸 제가 가족으로서 제일 잘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글에도 썼다시피 제가 모자이크 처리되고 그냥 다른 어디 뭐 검찰 관계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줄 거냐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하냐 하니까 뭐 정확히 이야기 자기는 뭐 모르겠고 막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오, 거기서 또 출발한 거네. 이 채 기자가 채땡땡 기사 그 저기 가택 침입한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 거기 조선일보지 참. 아니 이게 막 밀려온 게 구원파로 밀려온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기획이 된 거네. 그 잘 모르겠고 왜 저를 보시고 작은 눈으로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 동그랗게 껴도 일자야 뭐 어우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부분이 되게 컸잖아요 이게 일파만파지 몇 프로가 막 그렇게 그렇죠. 됐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파를 사실 몰아간 지금도 부분이라서. 구원파가 빠뜨렸다고 그러잖아요 뭐 기자 이름이 뭐예요? 최경원 아니 정확하게 최경원 아, 뭐, 이름을 바라지, 그러세요. 자기가 쓴 건 기자가 책임 채널A? 아니, KBS 기자. KBS. 네. 아, 예. 아, 그러면 지금 아버지 직업이 뭐 전 청해진 해운 직원, 전 세모 유람선 선장, 전 뭐 유회장 운전수, 유병헌 회장 채측금 막 이러는데 실질적인 직업은 뭐였나요? 구원파 대해서? 유람선 선장을 확실하죠. 네, 유람선 선장을. 청해진은 근처도 안 가봤고. 청해진 제가 알기로 근데 그 한국 말고 다른 외부에 나가는 걸로 그런 비슷한 일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청해진 해운 직원은 아니지만 배 관련해서. 네, 배 관련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일을 옛날에 온바다라고 있었죠. 그건가? 저도 그분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몰타에 갔다 왔을 거야. 뭐 그때 아마 청해진 이름을 썼나 보다. 네. 몰타면 저기 지중해에 있는 그 네, 멋진 섬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유 회장 채측근 뭐 운전수 어떤 게 맞나요? 나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운전수라고 하면 네. 보통은 어떤 기업이건 회장이 딱 두고서 계속 어딜 가든 이렇게. 같은 그렇죠. 한 사람 운전수라고 하지. 뭐 회장님은 우리 안 가시잖아. 잘 안 가지. 운전수가 필요 있나? 사진만 찍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진짜 옛날에 한번 이렇게 쉬는 날 유람선 직원이니까 쉬는 날 하루 정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맞아야 그러니까 뭐 언제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뭐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한 그걸 한 거 가지고. 운전수를 했다. 아, 운전 몇 번 해주는 거? 그럼 나도 운전수, 아니, 우리 회장님을 해준 적이 없거든. 우리 와이프나 뭐, 나 운전수. 너무나대. 정동섭도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엄청 채측근 어쩌고저쩌고 막. 아무튼 이 KBS 채땡땡 기자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본. 빨리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기사화 해가지고 예. 자주 봤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기자도 이따 통화해봐야지.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거는 아버님이 이제 자주 언론에서 이 구원파하고 뭐 소송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건들입니까? 한 10여 건 이야기해서 뭐 집 다 말아먹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면서 이제. 어른들한테 듣고 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공동대표로 일을 했으니까요.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누구랑? 김혜경 사장입니다. 김혜경 사장. 네, 이 소송권이 다 김혜경 사장 소송권이죠? 사실은 제가 소송권을 다는 몰라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쓴 것이 그런 부분이죠. 이제 같은 사업자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이제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 공금을 이제 개인으로 쓴 거죠. 개인을 돈으로 써서 1,000만 원. 어머님과 아버님이? 근데 사실 그 돈이 그때 나가서 지금 그 당시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그 카드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회사 측에도 그렇게 됐으면 막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히 인지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막 계속 썼죠. 회사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그걸로 고소되어 있는 거 하고, 다른 부분은 사실 저도 몇 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그러니까 고소를 받아주나? 막 이렇게 싶을 정도의 그런 사적인 거, 그런 부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금횡령권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씩 그려보니까 명예훼손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본인과 관계된 명예훼손권도 있습니까? 아, 사실은 있죠.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명예훼손이라 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고소하려고 한 적은 제가 생각을 든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명예훼손이란 부분이 물 먹고 있습니다.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지만, 어떻게 보면 김형 사장님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알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를 서운하게 해줬어요. 제가 거기도 썼지만 돈이었어요. 돈으로 자기들 막 바랬는데 서운하게 하니까 더 크게 멀어진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정말 몇십 년 뭐 알아서 이렇게 뭔가 다 한 것처럼 친한 척, 어떻게 겉으로겠죠. 진짜 친한 그게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하고 딱 그게 끊어지니까 완전 다 이제 자기가 뭐 의심 뭐 알고 있던 것부터 해가지고 다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사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저를 혼내면서 저는 이게 이런 명의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뭔가 과대망상.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아버지는 항상 약간, 정말 어떻게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맞다라는 식의 그런 권위적인 거를 정말 많이 내세우시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추측해서 이런 것 같다 하면, 그걸 사실로 만들어서, 판결을 하죠. 저는 저한테는 폭력으로 왔고, 어떻게 보면 그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글로서 그 자기 본인이 생각든 걸 막 말한 걸 가지고 아닌 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종편에 나온 거 제 부분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부분만 해도 사실이 아닌데 본인 생각에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제가 느끼기엔 사실이라고 완전히 인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도 거짓말을 당연히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시는 거죠. 하긴 우리 안에 그 지하 벙커하고 땅굴을 이청 씨가 주장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좀 망신을 당하셨죠? 2차 수색도 김엄마, 신엄마 등 이 핵심 인물은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자꾸 이 구원파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뒤북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체포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답답해하고 계실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유병언의 핵심 측근이자 금수원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청 씨인데요. 이청 씨는 그간 음으로 양으로 검찰 수사에 자문도 해주셨고 금수원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치고 이청 씨만큼 금수원 내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청 씨를 긴급 전화 연결해서 오늘 수색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금수원 어디를 중점 수색해야 하는지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청 씨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검찰의 금수원 진입은 일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가 일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오늘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6천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금수원 재진입을 감행한 검경은 신도 6명을 긴급 체포했으나 모두 혐의 없이 풀려났으며 그들이 의심하던 지하 벙커와 땅굴은 없었다. 또 이렇게 글에 보면 마지막 글에 아버님께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감금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지금 6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사실 좀만 더 하면 사실 한 학기를 끝내는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고 싶었고요. 제가 나이 들어서 사실은 뒤늦게 이제 농업 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여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제 어떻게 보면 고모들이나 친척들한테 들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알아보신 거예요. 저도 그 듣고 알았어요. 정신병원에서 그런 사항을. 아, 제가 그래도 썼다시피 친족 간에 두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더라고요. 네. 두 사람이 그냥 서명하면? 네. 두 사람이 서명하면 네.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는 안 미쳤다고 할 거고 그럼 그게 미친 거가 될 거고 그럼 또 미쳤다고 하면 또 그 미친 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이렇게 솔직히 웃으시지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예. 왜냐면요 그런데 가면 약으로 막 처리한다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헷가닥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고 항상 아버지가 폭력적인 부분이나 극단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웠죠. 제가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있다가 잘못해서 잡혀가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간에 이제 휴학을 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냥 들어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정상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구원파 많은 이렇게 신자들이 지금 종편을 많이 듣고 이청 씨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한호 씨 이야기 부분만 갖고 보더라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은 뭐 들어보나 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참. 우리 목소리 좋은 이성균 대변인 저는 저도 그냥 종편이나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요.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고 한 30년 가까운 시간을 여기서 보냈는데 이청 씨가 말하는 구원파 생활은 전 듣도도 못한 일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진짜 자기 세계에 갇혀 살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같은 시간대 같은 생활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 때문에 지금도 보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이 안에서 말씀이나 복음이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짜 저렇게밖에 저 시각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어린 제가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저 뒷감당을 본인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죠. 딱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물질적인 걸로 볼 거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딱 봤을 때 돈 관계로 보면 어디나 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돈 관계로 보면 엄청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출연료로 우리 팟캐스트를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님한테 문자를 받았다면서요. 연락을 받았어요. 정확히. 전화로? 예, 어떻게 보면.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은 전화를 안 받았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아까도 설명하다 제가 이제 딴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을 이제 아예 안 가기로 사실 아버지랑 연을 정말 끊기로 한 게 2월 달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사실은 그래도 썼지만 제 이제 배우자 이제 결혼 문제로서 사실은 약속을 하고 이렇게 다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다시 한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저 몰래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방인데 먼 곳까지 가서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제 그것도 어머니랑 같이 찾아가서 이제 제 그 결혼 문제 가지고 그 상대방 배우자 될 뻔한 상대방에게 막 이제 집에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제 막 난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자기 뜻대로 대화가 안 되면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파혼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죠. 이제 사실은 아이고. 그렇게 안 될 뻔도 했는데 이제 너무 심하게 이제 한 부분이 있어서도 사실 그 전까지는요 군대 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어딘지도 몰랐고. 집이 이사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이제 몰래 갔었는데, 대대장이 이제 연결시켜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군대 간 입장이고. 그러면 군대 파혼한 후에 군대를 간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파혼은 올 2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전 이해 잘 안 돼서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네. 거는 네. 문자를 최근에 받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도 이게 뭐 이렇게까지 퍼지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주일 좀 더 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사고 일주일 후 네. 세월호 사고 일주일 후 그래서 연락이 왔었죠. 이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제가 다 정확히 옮기지 못하겠지만 그 뉘앙스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끝났다. 거기는 끝났다라는 식의 구원파는 끝났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집으로 와라. 빨리 집으로 네. 와라. 집으로 와라. 집은 뭐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집은 네. 이사 안 간다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집으로 오라는 식으로. 근데 구원파가 끝났다라는 거는 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가요?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요. 그런 식의 뉘앙스는 네, 끝났다. 그렇게, 네. 그래서 받아줄 테니까 와라. 여기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호 씨께 곧 다른 방송에도 많이 하는 건데 그 아버님께 음성 편지 해볼까요? 쑥스럽지만. 아주 힘들 것 같은데. 아, 힘들 것 같아요? 한호 씨 힘들 것 같아요? 힘든데 시키면 해야 되나? 한번 음성 편지 음악 한번 놓고 한번 해보죠 뭐. 아까 구혜동 선생님도 좀 이 가정의 화목이도 중요하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버님. 아, 네. 다른 감정 다 있고. 음성 편지 아버님께. 아, 제가 아버지께요. 그냥 제 솔직한 그냥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아버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 솔직히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이면 병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화를 내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이나 이런 데 비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마음이고요.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서로의 가지고 있던 감정 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응원해 주죠. 정상적인 가족은 하루빨리 이렇게 회복하기를.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오늘 지금 첫 방송 했는데요. 다음 방송에는 더 놀라운 게스트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얘기 꾸며보도록 하고요. 누구? 아니, 계획된 분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돼. 일단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종 대변인님. 아, 임시 대변인이고요. 그, 오래간만에 이게, 그, 가감 없이 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이러다가 우리 모임에 스타 되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좋았습니다. 예. 예. 참 쉽지 않네요. 그냥 한호 씨 얘기 들으면서도 지금 23년 전에 있었던 오대양 집단 자수 사건 그 이후에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들이나 진짜 오명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또 터졌을 때 또다시 반복된다는 느낌이 되는 부분은 정말 참기 어려운 감정들이 꾹꾹 눌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점점 늘어가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한테 더 씌워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화를 통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정말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직도 이제 방송과 팟캐스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뭐 드린 것 같고 참 이렇게 우리 한옥신에 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한옥 씨도 한 말씀. 아, 예. 예. 저도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도 사실 제가 이야기하기 힘들었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사실 제가 그 청와대에 글을 남긴 것처럼 의문이 되고 그래서 연락을 남겼던 것도 본인들 생각에서 의문이 드는 것들을 의문으로 해서 사실화시키지 말고 자기 생각에 직접 전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물으셔서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파다. 다운로드 많이 많이 받아주시고요. 저희 게시판에 이런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채택해서 채택되시는 분 소정의 선물 오토의 모토 한 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사고 난 지 74일째 된다고 합니다. 아직 실종자가 11명이나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악마 집단이라고 낙인이 찍힌 구원파 그리고 그 구원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계실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을 생각하며 애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구원파는 반드시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우리만 아니 우리만 재밌는 거야 아니면 이거 다른 사람도 재밌는 거야? 한번 더 해야 돼. 주옥 속 들판을 돌아다녀 주님.